One, two, three, girls, you ready? Sweetest, chocolate, chocolate, baby. 빨간 입술에 저 갈리스 바르고 하얀 내 두 손은 장미 꽃이 될 거야. 오늘은 모두 다 고백할래 내 맘을. Yeah, 다 가까이 느끼고 싶어 진짜 네 맘을. Yeah, you know me. I'm the most taking time matter. 남자들 마음 빼는 깡패. But baby 나한테만 특별히 모두 내줄게 오늘 하루만. 심해지면 I'm a 24/7 깨질 박찬 여자야 I'm sexy the hottest. 머리는 이미 단발이니까 짧은 치마로 갈아입을게. 달콤한 초콜릿 Chocolate, baby. 애태울래 날 더 조금만 새빗소리 동절 네 표정 날 그리다 잠들지 못하게 꿈속에 나타나 사뿐사뿐 다가가 너에게 날 보여줄게 서리지 말고 tell me love again and again and again 지나는 척하는 네 모습이 귀가 더 정겨세워지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귀여워 깨물어 주고 싶어져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줘 너만 기다릴게 내 맘을 힘들힘들 힘들어줘 못돼 모자 난 흔들 달콤한 초콜릿 네 앞에서만 달콤한 Sweetest chocolate chocolate 너에게만 보여줄게 진짜 내 맘을 Your chocolate chocolate 더 가까이 다가와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난 그저 차가운 얼음 같은 여자일 뿐이었지 이제 널 만나면 달콤한 사랑을 내게 날 보답하고 싶어 달콤한 초콜릿 진짜 내 맘은 Your chocolate, chocolate 더 가까이 다가와 I'm your chocolate, chocolate Baby, won't you be mine? Chocolate